나 갔나요. 백년이 흘러가도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. 계획창에 빈 매터들 본 날인가 홍랑인가 여기 서서 천년이 가도 나는 그대 여자랍니다. 계획창에 온 두견새 보면 날인가 홍랑인가 여기 서서 날인가 홍랑인가 여기 서서